경야는 김정운동 측에 제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 10일 축하 편지를 드리었습니다. 편지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창건하여 주신 68돌 시대는 뜻깊은 날에 조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터친 핵탄두 폭발시험 뇌성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에게 가한 통쾌한 타격이며 만일 적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맞받아 죽탕쳐버리고 놈들을 시도 없이 평정하고야 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전체 조선민족의 초강경 의지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총연합회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이 땅 위에 백두산 통일 대강국의 새아침이 반드시 밝아온다는 확신을 안고 조국의 통일과 어머니 조국의 북강 발전을 위해 특색있게 기유하는 참다운 애국 조직이 되겠다고 하면서 편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